그래 어차피 또 사랑은 변해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걸 뭐야 위로 같은 건 웃겨 흔히들 겪는 일이야 이제 자유로운 걸 끝이 아니야 또 다른 시작인 걸 자꾸 돌아보지 마 그대로 걸어 겨우 참는 거니까 이러다가 울겠어 강이 놓친 마지막 인사를 해놓고 억지로 웃어도 아닌 척해도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my tears 이러다가 알겠어 넌 더 잊혀 마지막 이름 부르다 억지로 막아도 달린 아픔에 유지하려는 마음과 달리 더 복잡해진 머릿속 이겨내지 못한 괴로움 핸드폰을 턴 up 계속 소파에 기대도 널 감아야 제로 잔상은 떠나지 않아 주변을 맴도는 shadow 촌스럽잖아 너도 알지만 이제는 사랑은 아냐 자꾸 미련이 남길 말을 하지마 겨우 참는 거니까 이러다가 울겠어 땅이 나친 마지막 인사를 해놓고 억지로 웃어도 아닌 척해도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my tears 이러다가 알겠어 넌 더 잊혀 마지막 이름 부르다 억지로 막아도 다른 아픔에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어떤 남자 어울린단 말을 해줄까 그게 쿨해 보이니까 행복하란 말 참는 것 같아 난 참을 뿐이야 아픈데도 나란 놈 때문에 많이 괴로웠지 baby don't cry 우리의 사랑은 해소될까 부질없는 걱정 계속해 나 너를 담아낸 dream looks like the beautiful spring 너와의 그림은 이젠 이미 내겐 지나가버린 dream 이러다가 울겠어 괜찮은 척 가을을 시작해놓고 머리도 멍해져 정신 나간채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my tears 이러다가 쏟아진 감정 없는 비마저 이제 숨 죽여 내 눈에 고인 너마저 이제 흘려내고 숨 죽여 My tears